광명성절 경축 수중 제조무용 모범 출연 그리움의 2월이 15일 평양의 장광훈 소영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영 동지와 관계부문 송중앙기관 일꾼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모범 출연을 관람했습니다. 광명성절을 맞으며 사위지 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제1본 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해외 동포 축하단, 대표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모범 출연을 보았습니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부부, 무관 부부들, 대사관 송원들, 외국 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됐습니다.